누구도 생생주지 못했지 내가 괜찮아 써놨던 이유 뚝선에 불이 폭나지 새로운 종조 가수들 정점 우리는 용용용 빛나는 공기 상상수 분위기 yeah yeah 느낌이 좋지 yeah yeah 흥건한 티셔츠 언제나 선물 yeah yeah 주지 못해 죽여주지 생미에 담아낸 fire 동감도 날 담을 수 없어 시한 발걸음 엠찬된 날개치 코끼리 베이스라인 위에 난 설패 패거리 모두 다 도패 거인들 거인들 행차에 행가래 어딜 가든지 다들 아는 척 Can we fly 하늘에 나는 나는 용감해 우주 비행